마음을 주고 내 사랑이 머물 곳 그 어디냐 너울 지는 거리에 외로운 적시는데 예예 얼굴이 얼룩진 마음에 슬픔만 뿌려주네 아 가는 이 밤에 가로등 비에 젖어 예예 외로움 적시는데 안겨줄 그 사람 맞아줄 사랑이 어디에 계시나 울고픈 이 내 마음